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서한,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의 기치 따라 여성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